지난 6장에 들어가면서 5장에서 최고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원리가 이야기하고 6장에서부터 그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원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원리, 가장 근본적인 원리였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이제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어야 할 것과 자기의 짐에 대하여 각자 자기의 스스로 그 짐을 지어야 할 것 사이의 균형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는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가 마음을 기울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아마도 교회 말씀 사역자를 향해서 섬기는 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사도는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또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나누는 사람만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들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상실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로 줘버리면 나는 상실하는 걸로 여기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는 구제는 상실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무언가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00원을 뿌리고 1000원을 뿌리고 10000원을 뿌리고 100000원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도 잃지 않고 거두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거두게 될까요? 우리가 심은 것을 언제 거두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주께서 필요한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만 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심은 것들에 대하여 거두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가장 완전한 거둠과 추수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심은 것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일의 두 번째 이유, 구제하는 일에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제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제하는 일을 주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보다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항상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10년, 50년 뒤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는 저축을 하고 적응을 하지만 지금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재밌죠? 자기의 5년, 10년, 30년, 50년의 노후는 걱정하여 창고에다 무언가를 쌓아두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무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신에 대하여,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에 대하여 염려하는 과도한 것들을 그치고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남는 것들 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기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갔는데요. 더 중요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옵니다. 이 구제하는 삶, 이렇게 심는 삶에 대하여 어려운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구제하는 것에 인색하고 구제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는 6장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금 이번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을 더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입니다. 어제 읽으셨을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 제가 이 어제 고린도전서 2장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마 지난주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되게 궁금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설교하면서 주께서 저의 그 말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 2장 18절이 없습니다. 3장 18절인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네. 네, 3장 18절이에요? 네. 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이 말씀과 지금 본문에 사용되는 문맥들을 보면 아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는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거냐면 지혜와 연관된 거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예요. 즉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정보나 사실이 아니라 지혜. 이 잠언서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바로 인간의 전제, 인간의 생각의 기본 틀,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 과정에서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3이야,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야, 나는 2 더하기 2를 3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3이야 라고 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전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전제와 연관됐다는 것은 뭐냐면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없는 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로 한 생각이 아니라 그저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냥 이렇게 닫혀진 체계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버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결론은 속아 넘어가는 거야. 자기가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이성과 논리를 따라 잘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의 끝에 이 사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이 본문 씹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가 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실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이죠. 인본적인 거라면 그냥 그것은 뭔가 그냥 투자죠. 보다도 나은 인간 사회를 위한 그냥 투자, 유토피아 그냥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정확한 의미에서의 구제는 세상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이 구제가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이 하나님이 없는 체계 가운데서는 구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논리나 어떤 지성적 합리적 사고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 하면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시작된 것 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조롱당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분명히 네가 구제하면 그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너에게 올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면 너는 그 산에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는 두 종류의 심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속은 사람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냥 내 생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필요에 관해서만 급급합니다. 속은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만 심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이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 심는 것을 의미하며 진리를 따라 심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그날에 거둘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필요로 할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죠. 네,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열린 체계 가운데서 정말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예요. 네, 인내예요. 인내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인내가 있는 삶의 모양입니까? 기다림이 있는 삶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엔터치고 자신이 결제하고 사인하면 딱 완성되는 그런 삶의 형태입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과 결제를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그냥 사인해서 끝나는 형태인지 만일 우리가 내가 엔터치고 내가 결제하고 사인하는 삶의 모양이라면 우리는 육체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기다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그 삶을 지속해 나아갈 수 없는 종류의 삶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속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수록 가난해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리 부어도 밑 빠진 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내 인생 10년을 여기다 갖다 부었는데 주님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내가 나는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이것이 있었는데 10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심은 것들이 버려지는 것들로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끝까지 잘 참고 너가 한 것을 끝까지 해나가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보여지는 대로 하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간보지 마십시오. 기회에 대해서 간보지 마세요. 이 기회가 그 기회인가 라고 간보지 마시고 기회가 보여지는 대로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구제의 기회가 보여지는 대로 섬김의 기회가 보여지는 대로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쟁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라고도 오신 겁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예요. 기회의 때예요. 지금은 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제 곧 기회의 때는 이 기회의 때는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뿌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면 아무도 결핍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의 결핍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의 때다. 다른 사람들의 결핍,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는 열려진 기회의 시간들이다. 마음껏 너희들의 씨를 뿌려라. 있는 대로 씨를 뿌려라.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위의 이웃들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가지 마음의 완악함과 인색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외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간에 우리는 구제의 손길을 펼쳐야 되지만 그러나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너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지 않냐고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해라. 그날에 주께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정말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렇게 영생을 거두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